바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자 날이 돼 눈물 짜지마 나쁜 건 내가 아닌 너니까 아니야 I ain't gonna be gay style 소중했던 내가 특히 한마디로 남이 돼 에이 전부 거짓뿐이었던 너를 믿은 내 진심이 죄 안녕으로 끝나버릴 내 계절 맘에 태어나는 죄 난 아니겠지만 사랑을 믿었어 난 알겠지 나야 안녕 못해 안녕 못해 forget your life 난 안녕이라는 말이 싫어 왠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나를 떠나간 시간이 떠나간 인연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난 안녕이라는 말이 싫어 왠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나를 떠나간 시간이 떠나간 인연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안녕으로 시작해 이렇게 만든 안녕이라는 말이 싫어 왠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나를 떠나간 시간